허브스 뉴스. 2021학년도 겨울학기 및 2022학년도 1학기 현장 실습, 실습생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실습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3, 4학년 재학생 중 최소 4학기 이수자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이며 기관별로 모집 전형 일정이 달라 하이웹에서 세부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HY 성동 캠퍼스타운 제2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공모 주제는 지역산업 및 자치구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학술정보관 주관 도서관 아카데미 2021년 10월 교육 안내입니다.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만 진행하며 한양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연구정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작 시점을 처음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점이 11월 9일쯤 된다는 질문에 그 정도로 추정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구용 치료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 방역 완화가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선정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스웨덴 할리먼이 2021년 노벨문학상을 탄자니아 출신 소설가 압둘라자크 구르나에게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리먼은 선정 이유에 대하여 구르나는 문화와 대륙 사이에서 난민들의 운명과 식민주의의 영향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동정어린 통찰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지난 2003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구르나의 이번 수상이 진정한 유럽 중심주의의 탈피라기보다는 할리먼의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는 가운데 다음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3차전이 대한민국의 2-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의 선제골과 후반 44분에 터진 주장 손흥민 선수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시리아의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3경기 2승 1무로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0월 12일 FIFA 랭킹 22위 이란을 상대로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을 치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장보석, 기술에 박지연, 담당에 강나연이었습니다.